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. 옷을 되는 대로 껴입는데 왜 추운지 모르겠어요.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거겠죠. 휴빈의 안아줘요. 무장하던 내가 일부러 요즘엔 얇게 입고 나와 니가 외투를 벗어주길 바라지 않아. 순수한 네 모습에 내 맘을 연 건 맞아도 baby 오늘 정도면 잃은 것도 아냐. 나 춥다 말할 때 기회사만 날 꽉 안아.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그대 맘을 보여줘요.